Let's start them. Yeah. 안녕. Top dog. 우리 몰래. TWP, DWGG. Top dog의 풍악을 울려라. 풍악을 올려 한바탕 판에 벌려 신이 난다 신이 나 모두 흥얼거려 안 봐도 뻔한 랩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그냥 말해 우리 것이 제일 좋은 것이야 yeah, 술로 승화시켜버린 랩의 자체 세상시 숙인 가사 누굴 탓해 시집간 내가 빔 A점 가라 밤밤엔 파워 너 따위는 가뿐인 텐트 건장 ATOL 파워 우리가 다 접수 풍악 울려라